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 code. Hut, code. Hut, 2, 3, Scouts 4. Scouts Code. Hut, code. Hut, hut, 2, 3, 4. Yes, sir. Hut, 2, 3, 4. Dut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 대해 다시 촉촉하게 적셔주기 위해 돌아온 섹시 브레인 렉처 SBL의 MC 티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은 오늘도 역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방송을 이끌어주실 닥터 김제이 씨와 촉수 씨입니다. 네, 먼저 저희 강의에 앞서서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아, 저부터 하나요? 네, 촉수 씨 먼저잖아요. 언제? 언젠 아니었나요? 아, 그래. 약간 변조를 줄 줄 알았는데, 아, 여긴 항상 그런 게 없네요. 일관성 있게 가야죠, 사람이. 아, 이런 참 식상한 사람들 같으니. 당신이 제일 식상해요. 아, 진짜요? 레알, 아, 레알. 네. 어떻게 지냈어요? 여름인데, 휴가를 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또 바쁘다고 빼고, 그러니까 저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가는 게 나을까 싶어서, 제가 좀 가족들하고 어떻게 휴가를 갈까 지금 머리를 좀 싸매고 있습니다. 솔로 받아 안 되시나요? 사실 근데 휴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취준생인데. 아, 바닷가나 일하는 뭐 계곡쯤은 갈 수 있잖아요.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아, 가야죠. 뭐 놀아야죠 하면. 네, 뭐 그럼 그렇게 알고. 예, 타석 김비애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도 뭐 밤낮이 바뀐 채 살고 있는데 오늘은 뭐 특히나 잠을 조금 자고 와가지고 더 피곤하네요. 이분은 항상 그래요. 똑같죠. 이분에게 빛 필요합니다. 어, 저희 광고 듣고 싶으시면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화에 이어서 로마인의 섹스라이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예, 오늘도 갖고 오신 김제이 씨의 노트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DDR 키워드만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아툼신, 디오게네스. 근데 이 셋의 연관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남자들 누구나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그것. DDR. 딸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이랑 뭐가 딸딸이가 연관되는 거죠? 자기 위안이죠. 자기 위안. 이게 무슨 연관성 있나요? 이 세 개. 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자위랑 좀 많이 연관이 될 건데, 이 자위랑 얘기해가지고 이집트 아툼신과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얘기가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디오게네스를 꼭 넣고 싶어 했나요? 아, 별거 아니고요. 그 고대 이집트 신화의 맨 첫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창조신 아툼신께서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바로 자기가 이렇게 그 마스터베이션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액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바로 고대 이집트 신화의 맨 첫 내용이죠. 그러면 고대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저희가 정자네요, 저희는. 예, 그냥. 뭐 세계주의 자식은 맞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자식이 자식이. 예. 네, 뭐 그럼 네, 지금 네. 너무 주제가 충격적이라서. 아, 디오게네스? 예, 디오게네스는 그럼 왜 났나요? 아, 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예. 예, 디오게네스. 이분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교양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딸딸이를 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거를 실천한다면서 광장에 가가지고 늘 딸딸이를 치는 거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 요새 보면은 바바리맨이죠. 바바리맨. 예, 바바리맨도 있고, 그 학교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그 성기를 고구마 씻는 분들이죠. 고구마 예. 씻는 분. 정말 현자 타임이 오긴 왔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왜 이분은 공공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알아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 이게 말이 좋아서 철학자이지, 이게 바바리맨인지 뭡니까, 이게? 변태성욕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예.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넓은 광장에 딱 가 있는데, 교양이는 공공장소에서 딸딸이를 쳐야 한다네. 하면서 찍찍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는? 예. 뭐, 별로 알아보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가 뭐, 원색적인 비난은 원체 하지 않는다는 걸 신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디오게네스, 본인의 자유니까, 그거는. 예, 그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뭐. 예, 오늘 뭐 자위에 대해서 더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뭐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자위에 대해서? 자위하면은 뭐, 자위 기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죠. 자위 뭐, 보통은 다들 알아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시지만, 그 성인 샵 같은 데 보면은 예, 이런 예. 자위 기구들이 많잖아요. 뭐, 남성의 그 텐가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여성의 뭐, 딜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뭐, 로마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 당연히 있었죠. 예.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이런 인공 그 거시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어유, 이제 지금 자료를 보고 저도 지금 잘못 읽었나 싶었는데 크기는 최대 40cm에 달하고요. 40이요? 예. 말 사이즈죠. 예. 기네스북이 예, 홀 사이즈요. 홀 사이즈. 예. 크기는 최대 40cm에 달하고 심지어 혈관 하나하나도 정밀하게 묘사된 훌륭한 작품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조각할 바에. 예, 아트죠, 아트. 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8000년 전 옥으로 만든 그런 것도 있다는데. 옥이요? 예. 쓸데없는 왜 그 귀한 옥으로 이걸 옥새를 만들 때 쓰는 그 옥으로 왜 이걸 만들어서 뭐 옥으로 만들었다는 거 보면은 이 사용을 하신 분이 그렇게 없으신 분은 아닌데 왕족일 수도 있겠죠. 예. 아, 뭐 그것도 충분히 귀한 거니까. 예, 예, 뭐 자신의 그것 귀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데 예. 소중한 걸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듯 이런 고대 로마인들은 자위에 대해서 그리 나쁜 시각을 가지지 않았고 자위가 이렇게 공공연히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남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개드립 같은 거 있죠. 네 애인은 왼손이다. 그런 식의 드립이 이미 고대 로마 시대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 유서 깊은 드립이었네요. 예, 정말 유서가 큐랑 그 예, 손가락 그거에 이어서 예, 예. 아주 유서 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3-4회에 걸쳐서 유서 깊은 드립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 유서 깊은 드립 발굴한 SBL 화이팅! 어쨌든 이런 자위기구 같은 거는 만족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목적으로 한 그런 용도도 존재를 했는데요. 자위기구가 치유를 목적으로 존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불감증인 분들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건가요? 불감증이라기보단 히스테리요.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분들이나 뭐 예, 그렇죠. 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로마 여자들이 많았는데 뭐 그 네. 이왕과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남편이랑 애정 없는 섹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예. 시대로 가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부인네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인네들을 약간 성적으로 흥분을 시켜서 이렇게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예, 전문적인 치료사들까지 존재를 했다고 하죠. 전문적인 치료사요? 예, 이런 자위 인공 그 거시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던. 예. 지금으로 치면은 마사지사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다시 그때. 지금 충격적이라서 말이 더듬는데 그때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MC 티모의 변태 극장. 아, 이건 뭐야? 치워! 치워줘, 나오기 싫어! 아, 다 싫어, 다 싫어! 치워, 치워! 왜 이렇게 까칠까칠한 거야? 아휴, 마님 그러지 말고 치료를 받아보신 게 어때요? 아, 뭐 치료? 듣기 싫어! 뭔데? 그 옆집에도 비슷한 분 계시는데 그 마님도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되게 좋아졌대요. 성격도 유들유들해지시고. 그러니까 마님께서도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그래? 누군데? 빨리 불러와봐, 빨리. 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서 불러올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계십니까? 아이, 누구세요? 마님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핸드니크스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치료사요? 알았어요, 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님, 많이 어깨가 뭉쳐 계시네요. 이렇게 뭉쳐 계시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아, 예, 그렇죠. 일단 원활한 치료 위해서 마님 좀 누우시고요. 저는 치료를 준비할게요.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치료를 위해서 제가 좀 편해야 하니까. 제가 편하지 않으면은 마님 치료할 때 많이 힘들겠죠? 올리브유를 잠깐 손에 바를게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치료가 맞긴 맞는 거예요, 이거? 치료 맞아요. 이거 받으면은 아마 몸의 기운이 스르르 풀리고 천국에 가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에게 의지하세요. 자, 이제 치료 들어갑니다. 네! 치료사 목소리 되게 괜찮았죠? 아, 약간 좀 기름 낀 것 같은 좀 기름 낀 것 같았어요? 변태 같고 좋네요. 변태 같고 좋죠. 우리 언제나 변태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공 거시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히스테리에 걸린 이런 부인네들을 오르가즘에 이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르가즘에 이르게 해서요? 예예 예, 그렇죠. 이게 약간 욕구 불만에 따른 그런 게 좀 히스테리의 원인이 있다고. 아 욕구 있어요. 불만 때문에 이 히스테리가 생긴 거니까 그거를 예,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군요. 만족을 시켜서 해소를 시킨 거죠. 뭐 보면 알겠지만 로마 같은 경우에 그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에 애정 없는 결혼이라서 예, 부인네들이 이런 식으로 히스테리가 걸린 게 많았나 봐요. 아 아무래도 나이 많은 남편은 만족시키기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 그래서, 치료를 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그 40cm짜리를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했다 이거죠. 아, 40cm 그래도 좀 크네요. 40cm 수단이 그 기네스북에 오른 게 47cm인데 제가 알기로 대물이네요. 대물. 와 진짜 크다. 어쨌든 여기 이 상황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의 약간 이런 변태적인 상상을 약간 덧붙인 건데. 예, 그 허리춤 푸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사실 허리춤은 안 풀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기구만 썼을 테니까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는데 예 가짜에서 진짜로 바뀌었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분 진짜 위험하다. 내가 볼 땐 진짜 위험해. 아 진짜 이분의 상상력은 정말 위험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분의 상상력은 당장, 그냥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당장 나가서 야설을 써야 해. 여기 있지 말고. 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의사가 꽤 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의사가 약간 젊어가지고 이 부인네들한테 찾아가지고 인체공학적인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해 이 미친놈아 진짜. 아 인체공학적인 치료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인체. 예. 아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배설의 끝입니다. 예. 지금 방송을 하는 건지 배설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분이랑 방송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이 마사지사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맞죠? 마사지사네. 아 잘할 수 있는데. 입만 살았죠. 그렇다 치고 다음 키워드를 보니까 정력제. 정력제? 지금도 많이 찾죠. 정력제. 아, 그렇죠. 많이 찾죠. 여러분들 뭐 지하철 화장실 같은데 보면 걸려 있어요. 시알리스 하나에 얼마? 아 그렇죠. 탈파이정. 항상 광고 소변을 보다 보면은 눈이 취해 있죠. 딱 예. 눈과 이 예, 마주하는 그렇죠. 고객과 예. 눈을 눈높이를 함께하는 눈높이 그런 예, 영어. 어쨌든 예. 예. 어쨌든 이런 정력제가 로마에도 유행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떤 문헌이 남아 있나요? 정력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거의 그냥 민간요법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부작용이 많은 것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민간요법 하면은 부작용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탈이 나거나 아니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 죽음이요? 네. 죽기까지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력이 뭐길래요? 그러니까 죽어요? 정력이 뭐길래. 그놈의 정력이 뭐길래. 정력 탐하다가 죽게 생겼네요. 하긴. 그 마사지사 때문에 아내 히스테리 부리면 정력제가 필요하긴 할 거야. 아, 내가 보기엔 그 의사가 먹어야 됐어. 네. 아, 그렇지. 하루에 몇 명씩 치료하려면은. 네, 뭐 아무튼 그런 기록도 있고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죽음이라든가 탈이 나지 않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오죽하면은 옛날 그런 로마 시 같은 거에 네. 아무리 정력제를 먹어도 거기에 미동이 없는 놈을 신나게 까대는 그런 시까지 있었어요. 그분은 고자 아닌가요? 아, 예. 뭐요? 이 모자들이 얼마나 먹었는데 그게 미동이 없으면 고자 아닌가? 아니면은 매번 이렇게 야매로만 정력제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정력제 같은 거 먹을 때는 절대 야매로 사지 말고요. 의학적 허가를 받은 시알리스나 팔팔정 사서 반알씩만 드세요. 네, 아무튼 정력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로마에도 DVD방이 있었다. 예, 로마에도 말 그대로 DVD방이 있었습니다. DVD방이요? 예, DVD방이요. 웬 DVD방이죠? 영상이 없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영상은 절대로 없는 시대였죠. 예, 영상은 정말 없는 시대였는데 대신에 영상이랑 거의 똑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은 네. 두 개의 연결된 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연결된 방. 예, 그리고 한쪽 방에서는 한 커플이 열심히 그 짓을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짓이라고 하지 마세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 행위. 아 행위요? 사랑을 확인. 아 난 이게 더 더러운 것 같은데. 사랑을 확인하는. 네. 어쨌든 한쪽 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방에선 무엇을 하느냐. 옆 방에서는 노예가 와서 큰 구멍이 있는데 네. 이 큰 구멍이 어떤 구멍이냐면은 춘화라 그러죠. 네. 뭐 야한 예, 예 야한 그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목판이나 석판 같은 거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네. 옆 방에서 그 노예가 그 구멍을 통해서 목판과 석판에 이렇게 그 그림을 갈아 끼워가면서 옆방에서 하고 계시는 그 커플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이 그림이 심지어 스토리가 있었어요. 스토리까지요? 예. 아 그렇죠. 스토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영화니까. 예예예. 예, 예. 이게 약간 영사실 같네. 영사실. 예. 손으로 수동이라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이렇게 스토리로 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받고 껴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DVD방이랑 아주 거의 똑같은 용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DVD방이 얼마나 유서 깊은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꼭 DVD방 가실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선조는 아니지만. 네, 다음 갖고 오신 얘기 하나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이게 단어가 되게 저급해요. 제가 고급적으로 바꿀게요. 양성보유자. 어지자지죠? 어지자지. 제가 입으로는 차마 설명을 못하겠네요. 예, 보추죠. 그러니까. 아, 역시 좀 순화돼야 하는데 이분은 방송, 네. 방송과 사담에 경계가 없으신 분. 이분 최소 진짜 내일이 없으신 분. 예. 예, 본인 입으로 뱉었으니까 본인 입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이제 스파도네스라고 하거든요. 예. 예, 스파도네스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남자였습니다. 네, 원래는 남자예요. 예, 원래는 남자였는데 불화를 없애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넷이에요? 아,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정말로 이렇게 불화를 없앤 탓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도 가늘게 나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남자를 상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의 여자랑 똑같은 남성. 예. 하지만 달렸긴 달렸기 때문에 여자 역시도 상대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성부유자라고 합시다. 보추하지 말고. 저급하잖아. 항상 우리 방송이. 말을 하고 싶었어 지금 방송에서. 네. 우리 방송이 저급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분들은 이 스파도네스 이 사람들은 달려 있으면서도. 예. 달린 듯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썸 타나요? 달린 듯 달리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자산 표현 적절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달린 듯 달린 것 같은 달린 거 아닌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모두를 상대할 수 있었던 예 진정한 로마 시대의 넷카마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넷카마 말고 오프카마 합시다. 아 예 오프카마네요. 예. 예. 예 온라인상으로 한 거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진정한 승리자죠. 양쪽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아, 그렇죠. 예. 약간 사담을 덧붙이면은 고대 그리스 같은 그런 남색의 그런 문화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 로마 같은 경우에도 욕구를 위한 남색 이런 게 좀 많이 퍼졌었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창 같은 경우가 정말로 비쌌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템플로를 남창이요? 생각하시면 돼요. 남창이 더 비쌌어요? 예, 남창이 더 비쌌어요. 귀하거든요. 귀부인들이, 왜 귀하죠? 귀부인들이 돈을 더 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아, 뭐, 귀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어린 소년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 뭐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로 원로원 이런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 예, 돈 많으신 분들이 원래 좀 많이 찾다 보니까 그래서 아유, 비쌀 수밖에 아유. 없는 거죠. 그렇죠. 맨날 이런 분들은 꼭 정상적인 거 말고 꼭 새로운 지적 호기심에 충만돼 있어요, 언제나. 아, 이게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높은 계층일수록 지배를 위한 그런 남색을 많이 했다고? 더 더럽죠. 예, 지배를 위한 특히 그런 것 때문에 남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즐기게 된 거죠. 예. 참. 예, 아무튼 이 정도로 오늘 강의 내용 여기까지인가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여기까지라고 다음에는 어떤 강의를 준비하실 거예요? 예, 사회 지금까지 사회에 걸쳐서 많이 난잡하고 정리도 잘 안 됐지만 이렇게 로마인의 이런 예, 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로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부터 이제 조선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려 이런 동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현대 같은 이런 좀 더 다른 테마들을 예. 예,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볼 예정이에요. 네. 네, 이제 다른 이런 테마에 대한 이런 강의들도 이렇게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서양에만 서양 고대에 갇혀 있지 않고 동양 그리고 근세까지 아우르는 뻗어가는 SBA 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의 역사 기대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뿌리의 성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두 분? 저는 뭐 항상 이런 새로운 지식을 알고 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닥터 킴제이의 그 지식의 뎁스에 참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 한결같아요. 추수씨 발언은. 네. 킴제이 씨 어땠어요? 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좀 더 정리를 해서 잘 말할 수, 잘 강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뭐 그게 뭐 마음 같나요? 언제나 뭐 맨날 사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죄송 본격 예. 죄송 방송이죠. 아, 뭐 강의 내용이 죄송하니까 여기서라도 사과해야지. 네, 뭐 아무튼 오늘 SBS 4회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5회에는 우리의 뿌리인 동양의 성을 듣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럼 SBS 4회 이건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rmed and ready. Yes. Armed. Four. Three. Three. Reporting in.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Captain Timo.